주체조선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한 핵탄두 폭발시험 성공을 경축하는 평안북도 함경북도 군민연안대회가 17일과 18일에 각각 진행됐습니다. 평안북도 함경북도 안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기업소 농장 대학의 일꾼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성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했습니다. 대회들에서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이 낭독된 데 이어 축하연설들이 있었습니다. 연설자들은 우리의 지혜, 우리의 기술,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핵탄두 폭발시험의 완전 성공은 미제와 그 투동세력들의 정수리에 내리치는 준엄한 철퇴이며 침략의 아성을 밑보리채 뒤흔든 역사의 쾌승이라고 하면서 모두 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들이에 더욱 굳게 뭉쳐 이 땅 위에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 인민의 낙원을 하루빨리 일도 세우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.